블록버스터입니다. 안녕. 안녕. 두 사람 예약했는데요. 네, 이쪽으로 오세요. 가자. 일로 와. 이게 다 뭐야? 브런치. 브런치? 응. 나도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밤에 먹는 브런치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. 너는 그런 사람이야. 늘 나에게 놀라움을 안겨주는 사람. 이제 가자. 늦겠다. 어딜? 영화관. 지금 영화관 문 닫았을 텐데. 조조 영화 한다던데. 가자. 이 노래가 언젠가 끝난다 해도 오늘은 너와 함께 노래를 부를게. 이 노래가 언젠가 끝난다 해도 노래를 부를게. 우리라는 노래를. 소금맛 카라멜 맛? 소금맛. 소금맛 팝콘 나오셨습니다. 여기. 죄송합니다. 어? 시작한다. 나에게도 언젠간 그런 날이 오게 될까? 오, 좋다. 이 도시락 들고 햇살 좋은 날 우리 같이 소풍 가는 날이 올 거야. 아빠 믿어. 내 이름은 서인아. 나는 18살. 아빠랑 살아. 취미는 음악. 나 네 노래 꼭 CD로 만들고 싶어. 뭔가 좀 더 특별한 걸 주고 싶어. 야! 여기 보고 뭐라고 말 좀 해봐. 아, 무슨 얘기래. 해나한테 보여줄 거란 말이야. 아, 저기 해나야, 고마워. 날 발견해줘서. 이제 가자. 또 어딜 가? 당연하지. 데이트는 원래 끝이 없는 거야. 데이트? 응. 우리 지금 데이트 하는 거야. 공원으로 가자. 지금 공원은 닫았을 텐데. 오늘은 아니야. 이 노래가 언젠가 끝난다 해도 오늘은 너와 함께 노래를 부를게. 이 노래가 언젠가 끝난다 해도 노래를 부를게. 우리나 여기야.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? 그럼 눈 감아봐. 해가 뜨면 기차 소리가 들려. 초록색 기차가 바다를 끼고 달릴 때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.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햇빛이 바다 모퉁이에서부터 비추기 시작해. 그러고 나면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하나 둘씩 나와서 가게 문을 열어. 다들 피곤한 얼굴인데 왠지 모르게 웃고 있는 것 같아. 아, 그리고 이거 진짜 비밀인데 서핑샵에 현우 형 있잖아. 아, 그냥 눈곱을 안 떼. 그렇게 하늘은 점점 파래지고 하얀 구름들이 보조개처럼 피어올라. 여기선 동네 풍경이 한 번에 다 보이거든. 여길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어. 네가 잠드는 동안 아침의 풍경들을 들려줄게. 너는 그런 사람이야. 하루의 전부를 함께 하고 싶은 사람. 이 노래가 언젠가 끝난다 해도 오늘은 너와 함께 노래를 부를게. 이 노래가 언젠가 끝난다 해도 노래를 부를게. 우리라는 노래를. 내가 널 왜 창문에서 지켜보게 되는지 알아? 모르겠어. 너 처음으로 서핑보드를 산 날 기억나? 네가 처음으로 서핑보드를 산 날, 그 서핑보드를 놓고 누웠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막 그러는데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. 나도 기타를 처음 샀을 때 그랬거든. 그래서 그때부터 널 보면 기분이 엄청 좋아졌어. 엄청 좋아졌어? 응. 조금 부끄럽네. 오늘 정말 고마웠어, 아람아. 나도. 잘 자? 응, 너도 잘 자. 푹 잘 자고, 오늘. 응. 난 너 꿈꾸고, 나 너 꿈꾸고, 아, 모르겠어. 어? 나 갈게. 잘 가, 내 조심해서 꿈꿔? 가. 어? 나 노래할게. 이제 기타는 못 쳐도 여전히 노래는 할 수 있잖아. 나 노래하고 싶어. 고마워. 이 노래가 언젠가 끝난다 해도 오늘은 너와 함께 노래를 부를게. 이 노래가 언제나